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어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냈어.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미친 척 웃었어. 그래 나는 바보야,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. 떠나는 넌 잡지도 못해.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. 널 사랑한다, 널 사랑한다. 나에겐 하나뿐인 사랑이여. 그리고 잠들어 혹시나 꿈에서 너를 볼 수 있을까. 네 물건 하나도 나 버릴 수가 없잖아. 다 너만 같아서 내 심장은 바보야. 너 한 사람만 사는 바보. 죽을 것처럼 아파도 좋아. 이러다가 죽어도 좋아. 널 사랑한다, 널 사랑한다. 나에게 하나뿐인 사람이여. 숨치고만 있잖아. 널 사랑한다, 널 사랑한다. 그립고 그립고.